전반전 아직까진 전반전 끝이 불어건 반전 시작이 반이니 이제 시작이지 대장정 우리는 휘수 다 멈칫할 때 헛수 발휘하지 헛루 휘수 힘을 모두 잡고 헛발질 하는 애들과 다르게 난 헛다리 예술을 연기해 우리 fantastic 나만의 리듬 리듬 리듬 Hey, you don't know what's coming next 전술적인 moving 반전에 반전에 연계 tripping and tripping 내 성공을 trapping 부딪히고 넘어져도 there's no trap on my way 에이. 수많은 과정이 만들어낼 result oh, oh. I'm at the halftime, playtime Now I'm just getting started At my prime time No I'm not gonna stop it Don't get out of my way 아직 너무 가기 또 전혀 다음 챕터 일으키지 syndrome, this is all pain 전판 전판전의 반전 던져 밤새 달려도 당최 끝나지 않는 경기 훨씬 방대하게 커져가 play we go vamos Uno, dos, tres, cuatro 발산 부서 힘이 모두 선전 One fall down, I won't fall down I'm a move on 안 돼 토대도 배로 떠 잠깐 따라잡았다고 피시 Hey, you don't know what's coming next 전술적인 moving 반전에 반전에 연계 Trippin' it, trippin' 내 성공을 trustin' 부딪히고 넘어져도 there's no trouble on my way 수많은 과정이 만들어내어 We so oh oh I'm at the halftime, playtime Now I'm just getting started At my prime time No I'm not gonna stop it now Get out of my way 아직 너무 가기 또 전혀 다음 챕터 전반전의 반전 Burn the sweat off my face I'm always ready at my pace So even if I fall All the galaxies will know my name Yeah 전반적인 움직임에 틀을 깨고 커비 내 맘 모두 just go I serve it 불안들 가득해도 굴하지 않고 dribbling I'm at the halftime Showtime Now I'm just getting started at my Jump a jump a jump eh, my jump